다음 순서로 노래 오모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령출 작사, 김문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80일 199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수령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의 참모습, 오모니 우리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라도 끝까지 받들어 가려는 우리 민들의 깨끗한 충정의 세계를 소정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한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당을 오모니와 같이 믿고 언제나 순결하고 뜨거운 충정심을 지니고 따르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한 생을 굽힘없이 영원히 당을 받들어 나아가려는 우리 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당에 대한 우리 민의 높은 충정심을 진달래와 너울, 목란꽃과 참대 등에 비하여 소박하면서도 생동한 통속적인 시어로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순탄하면서도 유연한 음진행과 이강음진행의 재치있는 결합, 비교적 넓은 음역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약진행 등의 특징으로 해서 노래는 풍만한 서정적 낭만이 한껏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당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뜨거운 충정을 바쳐가는 우리 민의 모습을 통해서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뭉쳐 조국의 부강 번영을 일으켜가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노동당 시대의 찬가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아름다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해서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모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라면 나는야 한 마음 진달래로 피리라. 주 하늘에 너울처럼 이 강산을 물들이며 우리 당을 우러러 우리 당을 살라면 나는 야한 마음 푸른 참대 되리라. 모진 바람 불어와도 한 생을 굽힘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우리 당을 Oh!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